리용호 외무상에게 대 알리스 시티 리즈비나 주조 유엔 인구기금 대표가 23일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. 외무상은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표와 담화를 했습니다.